프레퍼커스 닥터 스테판 9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례대로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진단 바랍니다. 현 정세를 규정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북에서는 이제 새년도 전투 정치 훈련이라는 새로운 개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등장했는데, 사실 이러한 식으로 훈련을 해왔어요. 12월부터 새년도 전투 정치 훈련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은 쭉 있어 왔는데, 그러한 사실이 뚜렷하게 공개된 건 이번에 처음이죠. 새년도면은 이제 1월 달부터일 것 같은데, 그 한 달 전부터 연말 연시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고 들뜰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전투 정치 훈련을 보낸다는 거, 그것도 초반에는 학습을 먼저 하면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 이러한 새년도 전투 정치 훈련의 모범적인 단위들이 공교롭게도 오중읍 7년대 칭호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특수부대하고 공군 해군이었습니다. 1313부대, 458부대, 189부대 이렇게 되는데, 그 흐름으로 보면은 특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잠수함을 타고 남코리아로 들어오는 그런 노골적인 암시가 있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를 비롯한 북의 지도부에 메시지가 있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남에 보내는 메시지. 예, 오중읍 7년대에는 이제 항해무장투쟁 시기에 김일성 부대, 김일성 유격대의 최정예 부대예요. 김일성 유격대에 대해서는 중국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고요. 중국인들은 이제 김일성 주석을 싸움의 신으로 봐요. 중국은 이제 지도부를 수령 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유지주 그럽니다. 등소평이 한 말이에요. 모태동, 유속이, 주운내 주도. 모태동은 이제 사상과 전반을 지도하고, 유속이는 이제 노동운동, 주운내는 이제 지하투쟁, 외교, 주독은 이제 군사, 이런 분야들을 지도했는데, 김일성 주석은 이 네 가지 역할을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주독이니 팽덕해니 뭐 임표니, 중국인들은 이 기라성 같은 군사지휘관들의 업적을 잘 아는데, 김일성 주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1대1이 아니고 1대10, 1대100으로 싸워서도 이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김일성 주석에 대한 경의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김일성 부대의 최정예 부대가 오중읍 7년대입니다. 그런데 항일무장투쟁 중에 30년대 후반에 전사했어요. 그 오중읍 연대장이. 흥미로운 것은 그 이름이 비슷하죠. 오진우. 친인척은 아닙니다만, 항일무장투쟁만 아니라 코리아전쟁,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천수를 누렸죠. 인민무력부장으로서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하얀 옷, 하얀 구두까지 신고 사진을 찍으면서 백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백옥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도 김정은 최고 리더가 한 부대를 방문해서 소나무니 참되니 하면서도 백옥이라는 말을 하는데, 백옥은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지조와 절개, 리더에 대한 충실성에서 한결같은 충신에 대한 은유죠. 이렇게 대단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칭호는 없어요. 오중읍 7년대와 관련된 칭호는 있어도 오진우와 관련된 칭호는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전사한, 짧은 인생을 산 혁명가의 이름과 그 부대의 칭호를 가장 영예롭게 부각시키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이제 북의 진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북의 군대에서 오중읍 7년대 칭호를 쟁취하는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충실성에서, 결사옹의 정신이라고 표현하죠. 능력에서, 이제 전투력이죠. 그리고 생활도 아주 깐지게 하는, 북의 표현입니다. 알뜰하게 하는, 정리정돈도 잘 해놓고, 그리고 임무도 특별하죠. 최정예 부대인 만큼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대전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남측에 투입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정리하면 이런 의미에서 오징급 7연대 칭호를 받은 세 개의 부대를 연달아 시찰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313부대는 특수부대고요. 참고로 백두산 훈련 열풍이라는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중간쯤에 나오는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는 군사기술적으로도 뭐 명사수라든지 뭐 낙하훈련이라든지 북의 낙하훈련은 일반적으로 한 7,800m에서 낙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80m에서 그래서 이제 지상에 떨어지는 게 이제 15초가 아니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특수한 낙하산과 특수한 낙하훈련을 하는 그런 특수부대죠. 이런 특수부대가 육체적으로는 어떤 수준에 있냐면 온몸에 이제 근육만이 아니라 이제 기훈련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깨진 유리병 위로 이제 덤블링을 한다든지 또 철근을 이제 맨몸으로 이제 구부린다든지 특히 그 손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굽히고 이제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꿈치 밑에 벽돌을 놓고 그 주먹을 햄머로 쳐서 벽돌을 깨는 더 대단한 거는 손바닥을 펴서 그 손바닥 밑에 벽돌을 놓고 그 손바닥 위를 도끼로 쳐서 벽돌을 깨는 이런 부대가 특수부대죠. 작년에 1973부대가 바로 그런 부대고 올해 1313부대가 바로 그런 부대죠. 그리고 이제 458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라고 하는데 북에서 이제 공군은 이제 항공 및 반항공 이렇게 해서 길게 부릅니다만 어쨌든 이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AN2라든지 북에서는 안두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만 이런 특수부대가 남측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면서 잠입할 수 있는 그런 비행대를 비롯한 여러 특수한 비행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죠. 그리고 189 해군부대, 잠수함 부대입니다. 역시 북의 잠수함은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세계 최고인데 강릉에서 발견된 잠수함처럼 연근에까지 이제 가느라고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떠올랐는데 그 전에는 남측에 어떤 레이더에도 잡힌 적이 없지요. 기본적으로 스텔스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은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승무원들은 자폭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이러한 자폭 정신, 육탄 정신, 총폭탄 정신을 높이 보면서 이게 바로 수령 결사옹의 정신이다. 혁명적 군인 정신이다. 라고 90년대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에 강조했던 그래서 북의 그 전우관이라고 있습니다. 인민무력부 건물 안에 있는데 최고 사령관과 전우관 이래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최고 사령관과 그 최고 사령관이 특별하게 인연을 맺고 그 최고 사령관의 충성을 다한 그런 전사들에 대해서 전우라고 하면서 그 부각해놨는데 그곳에 바로 이 강릉에서 자폭한 그 잠수함부대 부대장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늘상 했던 말이 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능히 조국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뜻하는 말이죠. 잠수함과 그 잠수함에 탄 특수부대만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잠수함과 함께 헬리콥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이 두 개의 무기는 정말 자유자재로 최고 세력간의 전략적 구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위력한 무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제2경제, 군수경제에서 얼마나 큰 힘을 이 잠수함과 헬리콥터에 넣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상상이 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의 경제를 제1경제만으로 보면은 북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 작은 나라의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겠는가? 그렇다면 제2경제 군수공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겠는가? 그것을 그 어려운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에 더욱더 강화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힘들이 축적돼서 이제는 이제 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배후 세력인 유대자본과 한판 판가리 싸움 벌이겠다. 마치 수천 년 전에 탕록에서 치우천왕이 제후헌원과 대전을 벌렸던 것과 같은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정확한 의미에서 이것은 제국주의 간의 패권이 아니고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패권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와 정의의 전쟁인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침략과 약탈이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이다. 사회주의 체제, 진보적인 체제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표로 2015년을 제시했고요. 내년은 광복 70돌이면서도 분단 70돌이죠. 그리고 북은 당창건 70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70돌을 이제 승리자로 맞이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2012년, 나아가 1995년을 연상시킵니다. 그의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의 무게를 실어서 또 북의 군대와 인민들, 동포들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그런 목표 연도로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협상밖에 없는데 협상도 북미 정상회담 평화협정 수교, 주남미군 철수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협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지난 20여 년간 했는데 이미 양자회담이든 삼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반복이 아니고 이제는 단판 양자회담으로 끝나는 그런 회담이죠. 그가 아니면 불행히도 불가피하게 전쟁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그 전쟁을 북에서는 통일대전, 반미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2012년 12월 12일 슈퍼 EMP를 탑재한 위성탄두를 미 본토 지상 500km에 올린 이유도, 2013년 2월 12일에 핵시험을 한 이유도, 그리고 2013년 내내 전략적인 공세를 취하고 2014년에는 그에 기초해서 전술적인 공세, 백두산 훈련 기풍이라든지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이라든지 각각 무장력의 2대 요소인 군인과 무기를 싸움 준비 완성 수준에서 다그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2년 4월과 8월, 2013년 12월, 2014년 8월에 미 군용기가 방북을 했습니다. 북에서 보기에 그것이 들을만 하니까 방북을 허용했겠죠. 그게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예 격추시켜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 이런 전쟁이냐 협상이냐 하는 국면에서 미 군용기들이 북으로 날아가고 나아가 10월을 딛고 11월에 매일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보고하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코리아 관련해서 역시 오바마에게 직보하는 최고의 전문가인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이 같이 방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 직후에는 뭐 대북 인권 결의라든지 삐라 살포라든지 호국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됐습니다만은 12월 들어서 북에 매우 유리한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미국의 CIA의 고문 보고서가 상원을 거쳐서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만찬에 공개가 됐어요. 덕분에 북 인권 결의가 용두삼위가 됐죠. 미국은 미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는 바람에 북은 북인권 결의가 아니라 미국 인권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유엔에 역공을 가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남측에서 이른바 정윤의 게이트가 터졌죠. 지난 7, 8월에 조선일보 산케이 신문의 파동, 역시 박근혜 정윤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김무성이 상해에서 개헌본문론을 언급하면서 역시 파문. 개헌이 되는 순간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레임덕으로 들어가죠. 완전한 레임덕. 그 개헌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퇴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서 현직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든지, 설사 그렇게 출마해도 박근혜 본질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누가 박근혜를 찍겠어요? 묻지마 투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숱한 인사파동이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민생 참사라든지 재정 참사라든지 심각합니다. 최근에 정부, 기업, 가계, 경제 3주체의 부채가 4,500조로 갑니다. 3,000조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50%가 늘었어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라 경제를 완전히 절단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12월에 정윤의 게이트로 정말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정윤의 패거리, 박지만 패거리, 그리고 김기춘까지 해서 이런 양자구도 삼자구도가 다 드러나는 바람에 박근혜의 수족이 다 잘리게 됐어요. 검찰은 박근혜가 그어준 가이드라인대로 문서 유출자로 박경정과 그 밑에 최모, 한모 경위로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박경정이 직위도 높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속칭 빠꿈이기 때문에 박경정을 치면은 청와대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최모, 한모 경위의 모든 걸 뒤집어서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최모 경위가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타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현재 모든 것을 최모, 한모 경위에 뒤집어 씌우라는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조응천, 박관천을 비롯한 사람들의 쓴 7인회라고 해서 청와대하고 검찰이 입을 맞추고 언론에 유포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이제 찌라시의 내용이 나온 거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박관천 경정에게 얘기해줬다고 하는 박동렬 전 대전 국세청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라고 발뺌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되는 판이었던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최모 경위의 목숨을 건 항변을 통해 가지고 국면이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건을 박근혜 측에서 해결하기란 난망이었어요. 일단 검찰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잠재울 수는 있어도 이것이 완전히 정리될 수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민심과 여론을 되돌리려고 대북카드를 꺼내들었죠.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고위급 접촉만 이루어지면 5.24 조치 해제와 이상거적 상봉을 맞바꿀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이른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전제조건을 푸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방미까지 했어요. 그때도 역시 기자들에게 이제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단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북이 이러한 대북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안 카드를 쓰면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권오은 선생 자택이라든지 황선 씨 자택이라든지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에 폭발물이 투척되고요. 폭발물 투척이 한 어린아이의 우발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배후 세력이 있는 고도의 계획된 사건이냐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수구 보수 언론들이 신은미 씨와 관련지어서 마녀사냥을 해온 그 분위기 그리고 극우들이 일베를 통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통일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인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공안 탄압도 백방으로 강화될 조짐이 있고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정말 파쇼적으로 나아가거나 심지어 더욱 극단적인 사건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북이 이러한 위협에 굴복할 리가 없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평통 대변인이 기자들의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서기국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더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고요. 심지어 박근혜가 최태민하고 관계, 정윤회하고 관계가 치정관계다 라는 풍문이 있다라는 내용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보도를 내보냈다가 바로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자마자 이제 그 기사화했어요. 21세기 민족일보가. 그래서 21세기 민족일보에서는 그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신랄합니다. 심각합니다. 도수가 셉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를 냈다가 걷어들인 것만 봤을 때는 북이 어쨌든 박근혜 이른바 정권과의 관계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얼마든지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카드를 갖고 있지만 끝끝내 아껴두면서 최근에 북이 강조하고 있는 조국 통일 3대 원장 그것은 1972년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1980년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 1993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 10대 강령의 마지막이 과거 불문의 원칙이죠. 지금이라도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온다면 손을 잡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시사죠. 인상적인 것은 이런 조국 통일 3대 헌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에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나라가 각이한 형태의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코리아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인상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어쨌든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6.15 공동선언 14선언에 동의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함께하겠다라는 내용이 백과전서적으로 확인돼 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3돌을 맞이해서 또 그리고 2015년이 분단 70돌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러한 백과전서적인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공안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그 진정성을 100%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위급 접촉과 관련된 남북 북남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기로에 있다. 하나는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통일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가느냐. 현재로는 그 반대의 길에는 정윤회 게이트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이제 미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7, 8월, 10월, 12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타격하고 그 측근들을 쳐내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을 아예 제거하든지 길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로서는 현재의 길로 가면서 자멸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공조의 길로 전환하면서 민족과 함께 나아가느냐 라는 그 기로에 있고요. 반면 김정은 최고 리더는 전쟁이냐 협상이냐. 미국이 이미 제안을 했거나 제안을 해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김정은 최고 리더는 마지막 최후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12월 달에 특수부대와 그 부대와 연관성이 있는 공군 해군 부대 그것도 5중급 7련대 칭호를 받은 그런 부대들을 연이어 시찰한 소식은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 그 하수인들에게는 살떨리는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제1비서가 최근 연이어 5중급 7연대 칭호를 받은 제1313 군부대, 제458 군부대, 제189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김정은동 지께서 5중급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3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5중급 정치대학 강실 훈련관을 돌아보시면서 3년도 전투정치 훈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시었습니다. 익축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적구에서 싸워야 할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었습니다. 전투원들은 고립무원한 적구에 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만큼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례고도에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혁명적 신념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지휘관들은 항상 이 순간이 지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싸움 준비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평시에 훈련을 잘하지 못하면 싸움에서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싸움 준비에서는 내일이 없다는 자각을 안고 싸움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운동 측에서 5중급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비행사들에게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의 비행 방법을 잘 교육시키고 부단한 좌석 및 연습기지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숙련시켜 그들이 언제 어느 때 그 어떤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항공군 싸움 준비에서 기본은 비행사들이 높은 비행수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체의 비행 전법, 빨치산식 전법을 부단히 연구 완성하며 비행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이 구름 속 만리, 불기 속 만리도 뚫고 맡겨진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용감무쌍한 하늘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어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89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실력훈련을 보시면서 4년도 전투정치훈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준엄한 바다싸움에서의 승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고 여러가지 전문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하여 해병들을 만능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성은 동지께서는 잠수함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잠수함 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해군 싸움 준비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심거리가 무엇이고 조체적인 해상 및 수중 전법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겠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비서에 조선인민군 제1313 군부대 시찰을 했다고 5일 보도했는데요. 통신은 김정은 제1비서는 익측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적구에서 싸워야 할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투원들은 고립무원한 적구에 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만큼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면서 절의 고도에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혁명적 신념을 깊이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익측과 후방이 없이 또 뭐 적구, 고립무원, 이게 특수부대를 염두에 둔 표현들이죠. 지금 김 국장이 이제 자기 수양, 자기 단련을 위해서 단식 5일째예요. 준비 단식까지 감안하면 한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양해를 바라고요. 그 몇 달 전에도 열흘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아, 이 추운 겨울에. 또 김정은 제1비서가 군부대 훈련 관리 이용 실태를 요해한 후 이곳 군부대 전투원들은 최고사령관의 눈과 귀, 길잡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면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그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눈과 귀라는 얘기 때문에 정찰부대다, 정찰총국 산하부대다라는 보도가 이제 남측 보수 언론들이 많이 나왔죠. 이어서 군인들이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하자면 자기들의 작전 임무 수행 지역에 대하여 환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자면 적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훈련을 실속 있게 하며 훈련 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 특수부대는 이제 청와대 모형을 지어놓고 눈을 감고 훈련을 한답니다. 유사시에 이제 전기가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뭐 EMP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전원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총과 칼이라든지 무기를 다 소모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이나 발이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어떻게 단련시키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먹을 펜모로 내려쳐서 주먹과 연결된 팔꿈치 밑에 벽돌을 깨는, 그 손바닥 위를 도끼로 내려쳐서 그 손등 밑에 있는 벽돌을 깨는 그런 수준으로 단련시킨다. 그것을 영상으로 공개했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그 실체가 수십 년 만에 영상으로 공개됐다는 것은 북이 현 정세를 어느 단계로 보는가, 쉽게 말하면 막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최고 리더가 특수부대를 방문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전 계획 문건들을 주의 깊게 보아주고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행동 순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작전 계획을 싸움의 견지에서 현실성 있게 세운 데서 기침으로 되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찰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정세 분석에 기초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최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작전적인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최고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지휘면서도 사실 어느 나라의 최고 리더도 하지 못하는 지시죠. 이런 지시를 또 공군 비행대를 찾아가서, 해군 잠수함 부대를 찾아가서 또 지시를 준 게 최근에 김정은 최고 리더의 연이은 시찰이었다. 정말 전율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휘관들은 항상 이 순간이 지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싸움 준비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평시에 훈련을 잘 하지 못하면 싸움에서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싸움 준비에서는 내일이 없다는 자각을 안고 싸움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간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인상적으로 한 표현은 싸움에는 예고가 없다. 싸움은 봐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인데 조금 바꿔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비슷한 말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은 물론 통일대전, 반미대전이죠. 싸움이 임박했을 때만 최고 리더가 현장을 찾아서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비서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항공군 싸움 준비에서 기본은 비행사들이 높은 비행수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체의 비행전법, 빨치산식 전법을 부단히 연구 완성하며 비행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이 구름 속 만리, 불길 속 만리도 뚫고 맡겨진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용감 무쌍한 하늘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지 시찰과 비행훈련 지도를 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북의 표현대로 인용하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맺은 정을 핏줄처럼 간직하고 싸움 준비 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싸움의 그날 김정은 비행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결사의 맹세를 굳게 다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구름 속 만리, 불길 속 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만리라고 하면 그 정말 그 만리를 계산해서 저 멀리 뭐 괌도 하와이까지 가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코리아 반도 혹은 이제 일본 열도 정도 커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항공군 싸움 준비, 싸움이라고 또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대전, 반미대전이죠.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싸움 준비 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싸움의 그날, 이렇게 할 때 역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멀리 간다고 했을 때 특수 이온 비행체는 혹시 아닐까 싶어서요. 458 부대가? 예. 근데 그것은 항공 및 반항공군이 아니라 우주전략군 산하이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좀 표현상 봤을 때는 뭔가 암시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당연시하는 것은 이제 뒤집어서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그 만리라고 하면 이제 천리의 10배 아니에요? 예. 우리 코리아 반도를 삼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천리 한 3배 정도 거리는 거라. 아, 그러니 만리라고 표현하면 딱 일본 열도네. 괌도 하와이까지는 포함이 안 되네. 그러니 미 본토까지 커버하는 특수이온 비행체와 관련지어서는 좀 협소한 표현이에요. 물론 말리라는 표현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구름 속 천리, 불길 속 천리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말리라고 하면서 일본 열도까지는 그건 커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괌도 하와이나 미 본토는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특수이온 비행체, 특수이온 잠수함 이런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 그리고 이 부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부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징업 7년대 칭호를 비롯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1년의 전선시찰 행보로서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날짜도 5일, 8일, 13일 이거 보도된 날짜입니다만은 이런 간격으로 이제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새년도 전투정치훈련과 관련지어서 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이 보도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새년도에 어떠한 전투가 있고 그 전투에 누가 선봉이냐, 특수부대고 이러한 공군부대, 해군부대가 함께 맨 앞에 나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노골적으로 시사하는 거죠. 은근히 극히 소수만 알 수 있게 암시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힌트를 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판단 잘해라. 또 미국 보고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가. 말보다 역시 강한 것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회 세력 내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군대예요. 그 군대에서도 특수부대, 비행대, 잠수함 부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 추운 겨울에 새년도 전투 정치 훈련, 광복 70돌, 당창건 70돌을 승리자로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방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겸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네.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비서가 조선인민군 해군 제18구 군부대를 실찰했다고 13일 보도했는데요. 통신은 김정은 제1비서는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 돌격 훈련을 비롯한 실내 훈련을 보면서 새년도 전투정치 훈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유예했다며 준엄한 바다 싸움에서의 승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고 여러 가지 전문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하여 해병들을 만능 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잠수함들의 실동 훈련을 지도하면서 잠수함 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과 해군 싸움 준비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심고리가 무엇이고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 전법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겠는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창건 70돌이 되는 2015년을 해군 무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면서 군부대 장병들이 중앙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새년도 전투정치 훈련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동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여요. 노골적으로 공개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인공위성으로 잡힙니다. 초점은 이제 2015년에 당창건 70돌이 다시 한번 강조됐고 역시 싸움이라는 것은 모두 통일대전, 반미대전, 합치면 통일반미대전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5차 반미대결전은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절정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 절정과 결말은 내년 당창건 70돌 기념일인 10월 10일 이전에 나아가 광복 70돌인 8월 15일 이전에 나지 않겠는가. 내년 상반기에 승부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북의 최고 리더가 최고 지도부가 군대와 인민들 앞에 내놓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군대와 인민들 보고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이것은 협상타계 미국을 불러들이는 압박술이나 또는 막연한 포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구체적인 작전계획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 내 눈에는 이게 정말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일까?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여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문건 유출에 초점을 둔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배후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나오자 조응천 전 비서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실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7인회나 또 양천 모임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모임이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 결과를 근거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조응천 전 비서관을 불러 문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오늘 낮 2시 반쯤 경기도 이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최 경위는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로 숨져 있었는데요. 손목에는 자해를 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최 경위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10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숨진 최경희는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2명 가운데 1명입니다. 앞서 검찰은 최경희 등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최경희가 어제 오전 이 변호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갔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최경희는 이후 형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당시 형에게 수사관들이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들고 또 구속영장이 왜 기각됐는지 이유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경희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둘이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경희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경희는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민정수석실 직원의 얘기를 숨진 최경희에게도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 말이 없다고 그 사람 얘기일 뿐이잖아. 어차피 내가 한 거라고 그러신 건데. 한경희는 이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경희는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먼저 김기춘이 정윤회 의혹 관련된 문건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전달받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부터 짚자면 한겨레신문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동향 문건이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최초 작성된 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대량 유출된 뒤인 지난 6월 정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이 내부 문건 유출 사실과 함께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 사본을 이른바 3인방 중 한 명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호성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작성은 당시 언론에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 등의 보도가 자주 나와서 위에서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지시자가 김 실장인지 민정수석 홍경식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시를 받고 당시 박관천 행정관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률 등이 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김기춘 실장 경질설이 정윤회와 이른바 십상시 모임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홍 수석이 김 실장과 관련된 얘기니 직접 보고하라고 해 김 실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도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은 10일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구두 보고됐다는 청와대 주장과 달리 문서로 제출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제가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문서를 보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들이 그동안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서의 내용을 구두 보고했다고 한 것 같은데 읽을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응천이 문건을 갖고 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이 내부 문건 유출 사실과 함께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 사본을 3인방 중 한 명인 제1부속실장 정호성에게 전달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예, 지금 설명에서 이제 그 초점이 되는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두 보고만 받았다라고 한 게 이제 거짓말로 확인된 거죠. 네. 문서 보고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인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팟캐스트 팀에서 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정윤회 사건 일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일지를 흥미롭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일지의 이제 첫 번째는 정윤회와 관련된 사건 일지이기 때문에 1995년에 최태민 목사 딸 최순실과 결혼했다. 최태민 목사 다섯 번째 딸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목사죠. 물론 그 경력을 보면 중일 때도 있고 뭐 카톨릭 쪽에 있었을 때도 있고 하여튼 화려해요. 최태민에 대해서는 미 대사관이 백악관에 보낸 내부 보고서에서는 남코리아 라스푸틴이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혹시 모르는 사람은 라스푸틴이라고 인터넷 검색어를 쳐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스푸틴과 관련된 설명은 한마디로 식구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총재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했죠. 국회의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그렇게 했고 정치적인 관계는 한 10년 정도. 다시 말하면 최태민의 사위를 박근혜가 정치적 신복으로 둔 거죠. 문제는 미 대사관 보고서 표현대로 최태민이 박근혜를 육체적으로 통제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하고 박근혜가 단순히 정치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치정관계를 맺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조선일보와 상계신문이 올해 7월 8월에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모욕이면서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최대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상계신문의 지국장을 불러서 수사한다든지 조선일보는 인용 보도한 거기 때문에 상계 쪽에서는 크게 다칠 일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이제 외국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국가 망신이 됐죠. 남코리아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중앙통신에서 그런 풍문이 있다라고 깠다가 내렸다는 거. 이런 내용을 언제나 전제하면서 봐야 됩니다. 박근혜와 최태민,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를.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겨레신문에 특종으로 내고 하영호 기자가 그리고 정윤회가 실세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거든요. 정윤회와 박근혜,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2013년 4월 달에 경북 상주 전국 승마대에서 정윤회 딸이 우승을 놓칩니다. 그리고 심판진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심판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013년 5월 심판진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심판 비리로 자살 사건이 일어나자 체육협회가 감사를 합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문화체육부로 승마협회를 감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2013년 6월 달에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등의 감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역시 한 달 뒤 2013년 7월 달에 문화체육부 감사를 한 진 과장이 청와대로 양측 모두 문제라는 조사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자 지역체육회에서는 윗선의 지시를 하면서 지역 승마협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인 2014년 8월 달에 승마계 혁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스포츠 정책 발표와 더불어 감사 계획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인 2013년 9월 달에 문화체육부의 진과장과 노국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됩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유장관에게 직접 이름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또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수첩을 보면서. 그리고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달 대한승마협회 지역협회장 사퇴 종용이 본격화되고 청와대 지시다 예산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퇴가 한 건이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이제는 박근혜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정윤회의 딸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파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한 거죠. 슈퍼 갑질. 이 정도 갑질이면 사실 승모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유지들이잖아요. 갑들이에요. 최소 갑들. 그중에는 슈퍼 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갑질은 슈퍼 울트라 하이퍼 갑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12월에 박지만의 오토바이 미행이 확인되면서 정윤회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일반 보도의 분석에 의하면 박지만이 따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그 부하인 박관천 경정을 통해서 정윤회 내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제 빠꾸미인 박경장이 예, 이거 누구 짓이냐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자기가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길로 그냥 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누군가 이름을 조응천이 대줬고 그 이름을 듣고 안심하면서 내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그 지시를 내린 것이 박지만이다. 그래서 이제 정윤회 박지만의 권력 암투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1월 달에 정윤의 동향 보고서가 작성되고 보고되고요. 그리고 1월 23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표설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박경정이 대기 발령 후 좌천되고요. 이때 박스 두 개를 갖고 나오는데 그것을 서울지방경찰청 어딘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문건 100여 건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 유출한 거냐라고 하며 최모경이 한모경이를 지목하며 표적 수사를 좀 하다가 최모경이가 억울하다 하면서 항변하며 목숨을 끊게 된 거죠. 3월 달에 정윤회가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시사저널이 정윤회와 관련된 의혹들을 보도하고요. 4월 2일에는 세계일보가 청와대 행정관 비위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응천 비서관이 4월 15일 날 해임당하고요.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운명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박근혜가 정윤회와 만났을 것이다. 정윤회가 청와대에 들어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 밖에서 만난 것이죠. 언제 청와대 모처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청와대 모처에 있는데 왜 전화로 7시간,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통령이 전화로만 7시간 지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청와대 밖에서 만난 건데 이거를 이제 조선일보 상계의 신문은 둘이 치정관계였다. 막장 드라마다. 왜냐하면 최태민 목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사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 막장 드라마죠.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 뭐 청와대에서 발끈하죠. 우리는 이 사건 직후에도 이거 치정관계는 아닐 거다. 비선 실세하고 뭔가 논의한 거다. 그럴 만한 사안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치정관계라는 풍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짚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이 풍문들이나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은 뚜렷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돌이켜보는데 최근 2주간 내내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정윤회 게이트를 보면 충분히 박근혜와 정윤회가 만나서 상의할 만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조응천 비서관이 경질된 날짜 4월 15일과 그 다음 날인 4월 16일에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에서 반박해야 된다. 물론 정윤회는 상계 신문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당연하죠. 누구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와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알리바이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정윤회가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인데 무조건 믿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가 가이드라인 그어주니까 정윤회와 관련해서는 뭐 16시간 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보호를 받지 않았겠느냐. 정윤회하고 조응천이 대질신문을 했다고 하는데 조응천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바로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역시 억울하다고. 지금 현재 청와대하고 맞서는 사람은 조응천밖에 없어요. 박관천도 사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응천이 그 유명한 기질대로 그냥 배짱 좋게 맞서는 것이고 박관천은 정보과에서 20년 근무한 것처럼 노련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도 최모, 한모, 경위의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인가. 그리고 역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정보과 형사들에 대한 취조는 일반인들의 취조보다도 두 배, 세 배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최모 경위가 자살을 결심할 만하죠. 억울하다고 유서를 남기면서. 물론 타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루 만에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무리하게 죽은 최모 경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서 서둘러 마무리할 가능성마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박관천 경정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박관천 경정이 자기를 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청와대나 정윤회 측에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정윤회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혼이 진짜 이혼이냐, 혹시 위장 이혼은 아니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와 정윤회 관계인데, 박근혜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제했던 최태민 목사의 딸의 남편, 즉 최태민의 사위라서 박근혜가 믿고 있는 것인가. 6년에서 10년 비서 또는 정치적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조선일보 상계 신문이 뉘앙스로 흘리고 있는 정윤회와 치정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 상상도 하기 실은 이런 가정이 맞다면 막장 드라마 맞죠.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냐면 정윤회가 말 그대로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3인방이나 십상시를 청와대에 배치한 사람이고 밖에서 박근혜의 인사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승마협회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박근혜의 수첩. 그동안 윤창중이니 문창극이니 박근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비선실세의 정윤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정윤회 3인방 십상시가 과거 환간비리의 상징과 같은 십상시로 비유될 만큼 직선이든 간선이든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정윤회가 이러한 국가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농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정윤회를 이렇게까지 믿었을까? 정말 6년 내지 한 10년 정도의 정치적 인연 때문에 그런가? 최순실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가? 최순실의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그뿐 아니고 박근혜 전반적인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천문학적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최태민 일가에게 박근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를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지만도 그 수족들이 전부 잘려나갈 정도로 친남동생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바로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라는 거죠. 이번 사건도 박근혜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윤회의 손을 들어주며 검사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김기춘은 허당이다. 실세는 정윤회하고 박지만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정윤회 동향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정윤회가 2014년에 정리하려고 했던 기본 대상은 김기춘이었어요. 7인회의 여론까지도 좌우했던 거죠. 그런데 김기춘이 아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잘리지 않았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윤회 박지만의 양자 대결로만 보면 안 된다. 정윤회 문건 안에 김기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춘이 실제로 보고를 받았어요. 구두보고만이 아니라 문서보고로까지. 그리고 드러난 것에 의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막힌 게이트가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만 물어서 비서실장으로 당장 해임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연 김기춘이 그 노회한 구렁이를 한 100마리쯤 속에다 넣고 있는 김기춘이 정윤회 박지만의 싸움을 팔짱 끼고 쳐다만 봤을 것인가? 혹시 어부지리를 노리지는 않았을 것인가? 이런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죠. 일설에서는 뭐 김기춘이 오히려 박근혜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박근혜의 선친인 박정희를 염두에 두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 유출의 책임이든 구두 및 문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문서 보고를 받은 것을 거짓말한 부분, 지금 현재의 이 게이트와 관련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우선적으로 사퇴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5월 12일 날 세계일보 기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 주선으로 박지만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 사본을 전달하죠. 그러자 그 직후 박지만이 김기춘 남재준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있다고 제보를 하고요. 5월 22일에는 남재준이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최보식 칼럼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8월 3일 일본 상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첫날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짚으면서 바로 이 조선일보 칼럼과 같은 뉘앙스로 박근혜를 힐난하지요. 그리고 8월 18일 20일 상계신문 서울지국장이 검찰에서 1, 2차 소환 조사를 받고요. 10월 2일에는 3차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11월 28일에 세계일보에서 정윤의 문건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9일 조선일보가 박경정이 갖고 나온 청와대 문건, 경찰청 두세 명이 몰래 복사, 새나간 듯 라는 기사가 나가고요. 청와대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해가지고 세계일보를 고소하는데 고소인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음종한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춘식 행정관, 이창근 제2부속실 행정관 등 총 8명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30일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경장 박스는 청와대 물건이 아니고 밀봉이 뜯어진 적 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1일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발언하지요. 서울중앙지검도 세계일보 측의 명예훼손과 문서유출 경위 사건을 각각 배당하고 수사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정윤회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라도 잘못했으면 감방 가겠다고 주장하죠. 박관천 경장은 정상 출근하면서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계일보는 사장을 교체하면서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문선명의 아들이었다가 전 UPI 부사장까지 했던 노련한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12월 2일에는 조홍천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문건 신빙성은 6할 이상이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죠.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정윤해, 조선일보에서 조홍천, 이렇게 해서 언론들 사이에 대결 양상까지 생깁니다. 이때 조선일보가 정윤해가 지난 4월 이재만과 연락했다라는 보도를 하죠. 이것을 정윤해도 인정합니다. 하나라도 잘못 있으면 감방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라면 감방 가야 되는 거죠. 12월 3일에는 검찰이 서울청 정보분실과 도봉경찰서 박관천 경정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조홍천 전 비서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요. 박관천 경정을 소환 통보합니다. 그리고 서울청 지방분실 소속 경찰관 2명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고요. 12월 4일에는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박경정을 소환 조사하고 정윤회와 10인이 모임을 가졌다는 강남의 그 식당 등 두세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요. 조홍천 전 비서관에게도 조사하겠다고 소환 통보합니다. 12월 5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홍천 전 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요. 12월 6일에는 검찰이 이른바 십상시위는 실체가 없다라고 밝힙니다. 12월 7일에는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찌라시에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찌라시라는 전문 용어를 내는데 사실 이렇게 찌라시가 유출된 거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죠. 그리고 이 난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이 찌라시 발언은 첫 번째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찌라시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고요. 청와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어떻게 찌라시입니까? 두 번째는 그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과장하는 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검찰에 문건 유출을 수사하라고 수사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박근혜가 정윤회를 두둔하고 나선 거죠. 예, 그리고 12월 8일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박관천 경정과 대질 조사합니다. 그리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까지 껴서 3자 대질 조사도 합니다. 12월 9일에는 문건 유출 혐의로 최모 한모 경위를 체포하고요. 하나 직원이 정윤회 문건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하나 SNC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박관천과 박동열을 세 번째로 소환조사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정윤회 소환조사 제보자인 박동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최모, 한모,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조홍천을 지목하고요.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12월 12일은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요. 그러나 검찰은 다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요. 그리고 청와대 감찰 결과가 검찰에 통보되는데 조홍천, 박관천을 비롯한 7인 회의에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유출은 박경장 밑에 최모, 한모 경위가 했고 그 배후는 조홍천, 박관천을 비롯한 7인 회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청와대가 그려서 검찰에 넘겨주는 것이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받아 실은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려고 하던 차에 12월 13일 최모 경위가 자살을 합니다. 예,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면 첫째, 박근혜와 최태민, 박근혜와 최순실, 박근혜와 정윤회, 특히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13년에 승마협회 사건과 관련지어서 정윤회가 실세 중의 실세라는 것, 박근혜의 수첩 지시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객관적으로 정윤회가 실세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세 번째는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암투는 사실이지만 김기춘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조홍천에게 내려온 지시가 홍경식인지 김기춘인지, 그리고 그 보고는 구두말려라 문서로까지 김기춘에게 보고됐다는 것이고 김기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김기춘의 비서실에서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홍천 비서관이 경질된 바로 그 다음 날 박근혜와 정윤회가 바로 이 문서 유출과 관련지어서 청와대 밖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7, 8월에 조선일보 산케이신문에 이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김무성 개헌보물론, 그리고 11월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정윤회 게이트, 이 모든 것은 박근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검찰이 박근혜가 지시한 대로 문건 유출에 초점을 두면서 박경장 밑에 최모, 한모 경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사건을 조속히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 그 배후로 조홍천, 박관천 7인회를 지목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일곱 번째로 최모 경위가 목숨으로 항변하면서 검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로 어쨌든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이렇게 정윤회 게이트를 마무리한 뒤에 민심을 수습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대북카드를 빼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그 대북카드가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그 대북카드가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공항카드도 동시에 빼들고 있다는 것. 그러나 북은 차원을 달리해서 강하게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비난하면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최경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것을 유족들이 14장 분량 유서 중에서 가족들한테 남긴 부분을 제외하고 8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된 유서 일부를 살펴보면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최근 1년의 일들로 인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 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습니다.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회한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기에 지금은 행복합니다. 제가 정보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였으나 그 중에서 진정성이 있었던 아이들은 세계일보 모 기자와 조선일보 모 기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BH 국정농단은 저와 상관없고 BH는 이제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말하죠. 네. 저와 상관없고 단지 세계일보 모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제가 이런 힘든 지경에 오게 되고 조선일보 모 기자는 제가 좋아했던 기자인데 조선일보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아가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예, 뭐 그 기자가 했겠어요. 그 편집국에 시키는 대로 했겠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간의 을이라는 것은 작은 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 동료이자 아우인 모가 저와 네, 한모 경위를 말하는 거죠. 예, 저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자살을 결심할 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세상의 멸시와 경멸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점점점.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수없이 반복돼 강조됐습니다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죠. 진실은 가릴 수 없는 거죠. 다만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목숨을 끊지 않으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기관이 칼을 빼들고 마치 해일처럼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써대면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묻혀서 완전히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최모 경위의 자살 경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물론 타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 내용까지 있고 전반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자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살이라도 뭐 더 심각한 타살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검찰의 횡포, 그 배후에 있는 청와대의 저희는 만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동료이자 아우인 그 모 씨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회유죠. 청와대에서 회유도 한 거죠. 아마 모든 것을 인정해라. 또는 최모 경위에게 다 뒤집어 씌워라. 라는 그 회유를 하면서 에이, 말대로 하면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역시 그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그런 그 회유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다 쇼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았겠죠. 예. 이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차원의 문제이나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 예, 경찰청 뭐 정보과와 관련된 그 조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힘들었고 이제 편안히 좀 쉬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들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힘든 거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이번에 강한 압박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언론인들은 들어라. 훌륭하신 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활하시죠. 저널리즘, 이것이 언론인들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게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편집국, 그리고 사주. 예. 우리가 이런 자살 사건을 보면은 떠오르는 사건 있죠. 장자연 자살 사건. 네. 그렇죠? 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적 을, 사회적 약자는 힘 있는 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이 능사예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존심을 지키겠다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남코리아의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겠는가. 합리적 추측입니다마는 대통령이 비선 실세와 청와대 밖에서 7시간이나 전화로만 지시하고, 그래서 애들이 세월호 안에서 수장당했는지 바다 위에 구명조끼를 입고 떠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대통령을 돕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2주년이 되는데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어떠한 무능과 참사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추문에 휩싸여서 외국 언론, 그것도 보수적인 언론에까지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손바닥, 손가락으로 해를 가릴 순 없다. 들으면서 결과적인 건데 좀 비약적으로 좀 생각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니까 현재 정윤회 사건과 세월호 이 두 가지가 현재 박근혜에게는 가장 치명적인데, 이 큰 그림을 애초부터 미국이 그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저지른 범죄나 만행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배후로 항상 미국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가 미국이 의도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미남 합동군사훈련 과정에서 미군 잠수함과 충돌 또는 추돌 사건으로 침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박근혜와 관련해서 7, 8, 10월, 12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연달아 치명적인 정치 공세, 정치 공작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는 미국밖에 없다. 그것은 지난해 말 미 부통령 바이든이 했던 말처럼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미국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중국과 밀착하면서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 완성을 위해 올 가을까지 방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마저도 연기할 정도로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길을 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해버릴 계획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산하가 아니라 미국 산하로 봐야 되는 조선일보가 7월 달에 워싱턴 특파원이 칼럼을 쓰고, 나아가 이번에도 정윤회보다는 조응천 비서관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쭉 말씀드린 과정에서 미국 얘기는 빠졌는데 배후에 미국이 있고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에 빠진 부분, 가령 2013년에 승마협회 사건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그리고 날짜를 촘촘히 짚어서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이미 누차 말씀드렸던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래는 이제 그 공안 탄압과 관련된 얘기나 미국의 그 CIA 고문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네. 그래서 공안 탄압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